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갑상샘 저하증 초기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활건강관리법까지 이 글 하나로 갑상샘 건강 비밀을 파헤쳐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 갑상샘 저하증,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만성적인 피로감, 알 수 없는 체중 증가, 혹은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불편함 뒤에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갑상샘 기능 저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상샘은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글에서는 갑상샘 저하증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갑상샘 저하증, 이것부터 아세요. 갑상샘 저하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의 에너지 생성, 체온 유지, 심장 박동 조절 등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져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갑상샘 저하증의 주요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다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로감과 무기력함,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 증가, 식사량이 변하지 않아도 살이 찌고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추위 민감성 증가, 남들보다 추위를 더 많이 타고 몸이 쉽게 차가워집니다. 피부 건조 및 모발 약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며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 저하 및 기억력 감퇴, 멍한 느낌이 들고 집중하기 어렵거나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변비, 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 불규칙,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갑상샘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샘염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갑상샘을 공격하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갑상샘 수술, 방사선 치료, 특정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와 효과적인 치료법. 갑상샘 저하증은 진단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현재 갑상샘 저하증의 주요 치료법은 부족한 갑상샘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해주는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호르몬 보충요법. 매일 일정량의 갑상샘 호르몬 약을 먹어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 약은 일반적으로 평생 복용해야 하며 꾸준히 복용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약 복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동향은 개인 맞춤형 치료와 더 효과적인 약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밀 의료,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과 약용량을 찾아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신약 개발, 기존 약으로 증상 개선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갑상샘 호르몬 제제나 보조치료제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며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갑상샘 저하증, 미리미리 예방해요. 갑상샘 저하증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이에서 언급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샘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진단이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요오드 섭취, 요오드는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되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친 요오드 섭취는 오히려 갑상샘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샘 건강을 돕는 똑똑한 식단. 갑상샘 저하증을 진단받았다면 약물 치료와 더불어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단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샘 저하증에 좋은 과일과 음식, 적정량의 요오드 식품,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조류는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샘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 브라질너트, 하루 한두 개, 해산물, 참치, 새우, 버섯, 렌틸콩 등에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갑상샘 호르몬의 활성화와 갑상샘 건강 보호에 기여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 굴, 소고기, 닭고기, 콩류, 호박씨 등에 많습니다. 아연 역시 갑상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다양한 색깔의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과일, 베리류, 오렌지, 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공급하여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아마인, 견과류에 풍부하며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글루텐, 밀가루, 나콩류가 갑상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크므로 특정 식품 섭취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기찬 생활을 위한 운동과 습관. 갑상샘 저하증으로 인한 무기력감과 체중 증가를 관리하는데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갑상샘 저하증에 좋은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0분, 주 3에서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 스쿼트, 런지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매일 7,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몸의 회복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스트레스는 갑상샘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갑상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갑상샘을 위해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 갑상샘 저하증도 함께 극복해요. 갑상샘 저하증은 적절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늘 피곤하거나 체중 증가, 추위를 많이 타는 등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약을 먹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갑상샘 저하증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갑상샘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